다가와 어쩌지 어쩌지 oh my 사실 내 잘못은 알지만 자존심이라는 못된 녀석에 자꾸만 무너져 everyday 날카로운 말이 너의 마음을 파고들 때 눈물의 yesterday 재밌다는 만화책을 손에 쥐고 한 시간째 같은 장만 읽고 네 전화만 기다리며 thinking about you what can I do 미쳐 잊지 말고 차라리 나 때려줘 마음에 없는 말에 상처 주는 나를 용서해 진짜